민족의 대경사에 주목질하는 대귤 미치광이들의 망동을 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성명.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빛나는 성공은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이며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으로 된다. 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전 소식에 온 세계가 끌어번지고 있다. 영암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된 화성 14형과 더불어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쾌거를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이 특대 소식으로 광범위 보도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 내부에서는 북의 대륙간 탄도로켓 발사 성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이 대응할 방안은 더 이상 없다는 빈정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서는 세계 정치 구도에 대격동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성공의 사변적 의의와 현실에 눈치를 틀어막고 동족의 경사에 찬물을 끼얹는 대결 광란국이 벌어져 온 조리를 격분시키고 있다. 우리의 이번 시험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남조선 집권자는 황황히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라는 것을 소집하고 북의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대다 못해 성명만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승인을 받아 남조선 미국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이라는 가사로운 군사적 객기까지 부리며 돌아쳤다. 괴뢰 외교부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 안보 관계자들은 물론 여당과 야당의 어중이또중이들까지 줄줄이 나서서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니 국제사회와의 조치 협의니 뭐니하고 썩은 늪가에서 악마를 이끌듯 악총을 돋구며 분주탕을 피워대고 있다. 특히 괴뢰 군부광패들은 그것은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무엄하게 걸거들며 도발이니 파멸이니 뭐니 하는 극악한 대결악담까지 죄처됐다. 서울 한복판에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트가 떨어지기라도 한 듯 꼬리에 불 달린 개처럼 날뛰는 남조선 당국의 극악무도한 대결 난동은 우리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때마다 누구보다 기겁하여 강력 규탄이니 자멸이니 하며 안보 소동을 일으키던 박근혜 역적 패당의 지랄 발광증을 방불케 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의 전례 없는 대결 광지는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의 대성공에 완전히 기절초풍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며 죽지 못해 몸살이 난 자들의 어리석은 망동이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번에 통쾌하게 성공시킴으로써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간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민족 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억척의 담보를 더욱 굳건히 마련해 놓았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만이 아닌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례가 공동으로 경축해 맞이하는 전민족적인 일대의 경사이다. 그런데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쾌거에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주먹질을 해대는 것은 민족의 힘과 존엄이 무엇이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도 모르는 썰게 빠진 자들의 무지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민족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남조선 괴뢰들이 하네비처럼 섬기고 있는 미국도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인정하고 머리 위에 언제 핵 불소나기가 쏟아질지 몰라 제정신이 아니다. 상전마저 깊은 고민과 패배감에 휩싸여 허둥대고 있는 때에 한갓 추구에 불과한 자들이 감히 우리의 존엄과 제도까지 걸거들며 대결 난동을 벌이는 것은 무자비한 선군의 불벼락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분합이 같은 대결 광신자들의 천벌맞을 망동이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 로켓을 협상 타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 탄도 로켓까지 보유한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친 이번과 같이 통쾌한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또 언제 어느 시각에 받게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괴뢰들이 미국을 믿고 날치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 아무리 친미사대에 환장을 하고 동족대결의 분별을 잃었다고 해도 가련한 제초지나 알고 덤벼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대경사에 속이 뒤틀려 가진 비율한 짓을 일삼는 대결 미치광이들의 망동을 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정의의 위협에 도전하는 자들은 그간 누구이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대양 건너 미국 땅도 초토화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우리가 코앞에 괴뢰들 따위를 시도없이 쓸어버리는 것은 시군중목기이다. 괴뢰들은 세상이 달라진지도 모르고 백두산 총대의 조준경 안에서 함부로 설치되다가는 많이 할 수 없는 졸경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의 현 당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자비적 조치를 걸거들며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극대화하는 길로 나간다면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다가 역사의 무덤 속에 처박힌 박근혜 역적 패단과 같은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7월 6일 평양.